We are on trial. Graffiti 이상한 세상이지 4:21 6 PM A 너를 위한 R&Y All out of freak on my 두려움이란 방지 통로세 빛에 별 천장을 빼곡히 채우던 난 자랐어도 여전해 On this world, we just die 끈끈 웃겨와야 밤새 단 세고 달려들게 We're young, we never end Do well, 망설임 없는